우리나라 등명전권 대사가 20일 족도기네 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오비앙 느게마 무바소고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동초로 대사가 종중히 전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의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김일성 주석께서는 적도기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진심으로 도와주셨다고 하면서 적도기내는 지난 시기 조선인민의 강국건설을 지지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